Integrated Korean Beginning 2 Lesson 9 기숙사 생활 Conversation 1 Eugene meets Minji in the dormitory.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. 저 실례합니다. 317호가 어디예요? 317호요? 저기 복도 끝에서 두 번째 방인데요. 이번 학기에 새로 오셨어요? 네, 한유진입니다. 로스앤젤레스에서 왔어요. 저는 501호에 사는 김민지예요. 반가워요. Please repeat each phrase. 어디예요? 317호가 어디예요? 저 실례합니다. 317호가 어디예요? 317호요? 방인데요. 두 번째 방인데요. 복도 끝에서 두 번째 방인데요. 저기 복도 끝에서 두 번째 방인데요. 새로 오셨어요? 이번 학기에 새로 오셨어요? 한유진입니다. 네, 한유진입니다. 왔어요. 로스앤젤레스에서 왔어요. 김민지예요. 501호에 사는 김민지예요. 저는 501호에 사는 김민지예요. 반가워요.